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호주 저 시골 퍼스라는 지역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남아공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시골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기 때문이었고 또 만델라 아저씨가 수업을 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시골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낸 겁니다. 지금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직이 3년 후면 끝나는데 그 후에 시간을 내서 너의 학교를 꼭 방문하겠다. 이렇게 답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1년 전에 그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편지를 받고 나서 4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만델라 대통령이 그 시골 마을에 그 초등학교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일일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약속을 지킨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 초등학생과의 약속을 지킨다. 어렵죠. 그것도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킨다. 그건 더 어렵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제목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70인역과 라틴역에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는 그 첫 단어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첫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이 70명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남자만 군사가 될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방금 우리 오태환 성도님이 읽어주셨죠. 창세기 15장.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담아놓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야곱과 그 자손들은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 땅에 70명이 내려갔었고 그래서 400년 후에는 300만 명이 되어지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하고는 생육이 중다하고 이말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불어나 이 말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번성하고 아직도 부족하니까 매우 강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자손을 낳아서 많아지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300만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될까요? 인천 전체 인구가 약 300만? 아니면 부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첫 번째는 1절로 7절에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는 사람은 어? 이 말씀은? 이렇게 떠올립니다. 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네? 이렇게 떠올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지 않아도 똑같은 단어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옛날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금세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400년 기간은 아무런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뭘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손이 번성했는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생육, 충만, 번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시편 105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중에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출애굽 1장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가 오늘 같은 그날의 그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럼 내가 멋지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순교의 시대, 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심의 시대, 분노의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재미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400년에 300만 명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 사이 400년 동안 한 명의 영웅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번성하고 불어나 창대하고 힘이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영웅이 없이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번성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이스라엘을 키우고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누가 이스라엘을 먹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을 리더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이 받을 보고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창조 때의 축복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신앙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영웅도 없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그 기간에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알죠? 심판이죠, 종말이 있으면.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죠? 믿는 자에게는 뭘 줍니까?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아니됩니다. 심판, 지옥, 멸망,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이 마지막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놈들은 다 죽인 놈들이야.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명령을 했냐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세상을 저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나를 안 따르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태어나기 전에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두실 때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또는 벌을 받는다. 너무 성급하게 세상을 나누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는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질서, 세상적인 분위기, 정신, 이건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품어야 합니다. 넉넉해지셔야 합니다. 저놈들은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소 목사님이 계시는데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한 분이 술을 드시고는 늘 전화를 하셨다랍니다. 지금 같으면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인생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너무 너무 좋았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신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고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역사상 예수 믿는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통치할 때 신앙이 더 좋아졌거나 더 나아졌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교회에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 불교 신자입니다. 아주 독실한 노태우 전 대통령, 원불교 신자입니다.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기불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다 섭렵합니다.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거나 조금 더 신앙생활을 형통, 승리, 성공 이런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봐라. 예수 믿었더니 대통령 되더라. 그렇게 바라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하나 다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으로 있는 청년 여러분, 하필이면 청량의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필이면 잘 배우지도 못한 재산도 넉넉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들, 학교, 건강, 성격, 교회, 이런 것들을, 조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며 최고의 것을 통해서도 실패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각자의 현실, 위치,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최고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영웅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애굽 왕과 애굽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고 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 있는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그것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기쁨을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진짜 인생을 보고는 예수를 만나는 거라는 이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복된 자리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애굽이고, 그 일에 애굽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 같은 이 모습. 그런데 제가 최근에 뜻밖에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매일 일상을 통해 제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졌다가 씻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나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이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진지해지고 더 놀랍고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에 서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청량의 땅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세계를 다 품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작은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함으로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또 여기 와서 기도하실 대표하실 때 하시는 분들 죄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아 주님, 더 주님을 알고 제 자신을 더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내가 못난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인간인 줄 몰랐었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 울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네요.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이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자책보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더 높이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다운 걸음을 이제 한 번 더 떼어보겠습니다.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멋있게 신자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루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쭉 2절부터 뭐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표현 중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모세가 단어를 바꿔놓았습니다. 뭘 바꿨냐면 야곱의 허리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불어나 창성하고 강대에 충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렉 야곱입니다. 이 말은 생식기란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허리라는 이 허리라는 단어가 32장에서 쓰였습니다. 창세기 32장 혹시 아시나요? 얍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얍복강 나루터가 이름이 바뀌어지죠? 뭐라고 바뀌어집니까? 부니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도 바뀌어지죠? 뭐라고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갖게 된 장애가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다음부터 절뚝절뚝거리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변했다라고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출애굽기 1장 5절에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강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비정합니다. 형님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삼촌을 속였죠? 그랬던 야곱이 어디에서 바뀝니까? 얍복강 나루터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 얻고 부니엘이라는 장소가 바뀌고 야곱이 쫄뚝쫄뚝 거리고 나오는데 광명이 비추고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 씨름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항복의 자리가 바로 이 허리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함, 야곱을 치셨는데 야곱은 그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이 역설을 야곱이 이 허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출애굽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그 이후에 너의 허리로부터 무수한 왕들이 태어나리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진통의 자리, 이곳이 바로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설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부활을 만들어냈고 우리를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70인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와서 무수한 3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자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죽어서 번성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믿는 자를 만들어냈다. 저는 출애굽기에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야곱의 허리로부터 약복강이 분열로 바뀌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가져왔듯이 기나기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라는 추위가 있어야 하듯이 추운 겨울이 없는 봄은 없듯이 여름에 푸른 녹음이 없는 열매는 가을에 있지 않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고난의 자리가 번성하고 축복하며 심히 강대해지는 자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골고다의 언덕길들, 십자가의 길들, 이 고난이 없으면 나에게 영광의 멸관이 없다. 야곱의 고난의 자리에서 번성하여 축복이 왔듯 십자가 없는 빈 무덤은 없다. 어둡고 추운 땅 속에서 길고 긴 인내 그리고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도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시죠? 힘드시죠? 때로는 절망스럽죠? 앞이 안 보이죠? 하나 침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오늘 이 문 밖을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을 때조차도 일하고 계셨음을 저희들이 그 약속을 믿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 고난의 허리에서 분열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번성케 하셨듯 주의 백성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